bisa kenya puasa. Indonesia juga take a chance. Wait a minute. 나 봤어 그녀도 날 봤어. 내 눈자가 보이진 않지만 널 원하고 있어. 어쩌면 네 눈에 내가 보일까. 예쁜 걸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. 나만의 상상 둘이 라라 every day 둘이 라라 every day 난 보내봐줘 너 가셔 baby girl baby baby oh my girl. It's a magic. 수많은 날 찍은 여자들 모두 가라 가라 내겐 너뿐. Wait forever. 너만의